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3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주시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도 저희들을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들이 새롭게 깨닫고 아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과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직까지도 하고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로서 일단 두 번째 신앙과 은혜 체험 시리즈를 마치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또 신앙과 은혜 체험 3를 시작을 해서 1, 2에서 다루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신앙과 은혜 체험이 얽힌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로서 신앙과 은혜 체험 시리즈는 몇 번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8번 정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은 일단 마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새로운 시리즈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한번 신앙과 은혜 체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 뜨거운 헌신이나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행동이 반드시 그것이 반드시 주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의 표징일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또 내 자신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암암리에, 뭐 암암리에 가려고 공개적으로 우린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기죽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 하면 그 참다운 그 신앙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풍부하고 풍성한 이해가 생기기 전까지 사람을 보면서 이제 기죽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외면적으로 드러난 열렬한 신앙의 행동들이에요. 우선 그 문제를 우리들이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을수록 어떤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것. 그분의 영이신 그분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미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풍부한 영적인 성품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언제든지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풍부한 영적인 특성을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세상의 여건과는 상관이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풍부한 신앙의 말하자면 원천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을, 연합을 기도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신앙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성경 속에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책망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꽤 길게 외식에 관한 시리즈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을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차라리 외식보다는 차라리 진실된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외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식하면서 살았던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깊이 그 기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경험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허장성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특성들을 풍부하게 소유하게 될 때 그는 점차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야 할 필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교통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사람들과 비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런 어떤 깊은 영성을 소유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기도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 있어서 신앙생활 해나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월한 느낌을 받거나 열등한 느낌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도 이 비교가 말이에요. 좋은 비교가 있고 나쁜 비교가 있어요. 그게 좋은 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경건한 신앙을 촉발시키고 신령한 열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마음을 식인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것들은 성경도 우리에게 적극 권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침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사적으로 가서 내가 이 땅 좀 갖고 싶은데 내가 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어? 그것이 아니에요. 침노는 약탈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역을 말하자면은 그것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 때문에 평범하고 통념적인 법칙과 상황을 깨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침노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 하니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이처럼 침노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것인데 그 침노의 동기 마음속에서 거룩한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훌륭하게 섬기다가 죽었구나. 나는 저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발과 자극이 촉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에서의 비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을 만한 스승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해서 많이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에 살던 사람이건 언제 살았던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그 확장에 이바지했었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거나 생애를 읽으면서 우리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의미에서의 비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나쁜 의미에서의 비교도 말해요.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취직시켜 주었어요. 또 점심 때 가서 또 저녁 때 가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취직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놀다가 취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때 품값을 계산할 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사람도 일했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원을 문을 닫기 한 시간 전에 온 사람도 일을 했는데 똑같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포도원의 일과가 끝나기 직전에 들어와서 일하고 동일한 일당을 받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하루 종일 마음속에 넘쳤던 모든 기쁨이 10시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하루의 품삯을 받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포도원 문 닫기 직전에 온 사람도 가만히 옆을 보니까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 비교할 때에 하루 종일 마음에 충만하던 기쁨이 단숨에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이건 잘못된 의미에서의 비교입니다. 이런 잘못된 의미에서의 파괴적인 비교가 신앙생활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체험의 세계에서 즉 뭐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외면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찬양이 나오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바는 넘치는 헌신과 열렬한 찬송도 그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누구의 신앙의 모습을 외면으로 드러난 행위를 무조건 본받고 열렬해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월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이 겉옷이 아주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겉옷은 내 인격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그 옷을 밟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 또 성경에서 누군가를 모욕하려고 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벗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에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자면 비천한 건데 그 위에다가 자기의 존귀한 겉옷을 쫙 깔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고 지나오도록 만드십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어른, 그때는 모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벗어놓은 그 모자 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겉옷도 마찬가지고, 밟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를 넘나드는 것도 그것은 어른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말하자면 모독이고 신뢰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깔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그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렬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호시아 그리고 나 두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나는 please 그런 뜻입니다. 제발 호시아 당신은 제발 구원하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그 찬송이 대단했던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얼마나 열렬하게 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는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누가복음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열렬히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의 뒤를 구경하며 따라왔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겉옷을 펴서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찬송을 들리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주간에 빌라도의 뜰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매우 열심 있는 헌신의 행동,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많은 찬양, 이런 것들이 열렬해 보이고 진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가 하나님을 만난 표징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거나 비교의식에 빠질 것 없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외면적인 표징들을 가지고 그의 영적인 품성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대단히 커다란 오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한번 고요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니었겠습니다. 기왕에 타려면 폼나는 백마를 타셔야지 그 아이도 아니고 그것도 어른이 그것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다가는 멋있는 보려 방석도 아니고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외투를 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 사람들의 참된 그 경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헌신 그리고 열렬한 찬송 이것은 누가 봐도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 날 정도로 열렬하게 예수를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람들은 호시아나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호시아나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었어도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호시아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율법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가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가서 호시아나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면서 호시아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요즘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연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령한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그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 후에 드러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한때는 내게 눈이라도 빼어달라고 하면 빼어줄 수 있을 뻔하였도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그 애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운 찬송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랜 후도 아니고 바로 그 주간에 열렬하게 주님을 찬송하던 이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를 흉내내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주여 삼창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글쎄 뭐 진심으로 쫙 하고 부르짖는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거 무슨 운동하듯이 세 번 손들고 왜 하필이면 세 번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외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한다든지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떨 수도 있고 껑충껑충 뛸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신령해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나 모든 삶에 있어서 일체의 인간적인 자극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일체에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마음 먹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송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은혜 체험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주목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왜 그렇게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도 장난스럽지 않은 진지하고 그리고 찬송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결단하고 찬송 부르기로 다짐한 것 같은 그런 담대한 열심 있는 그런 그 찬양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은 그 주간 안에 그들이 이런 헌신과 이런 찬양이 정말 올바른 은혜 체험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받게 되었다. 무엇 때문인가? 오늘 그거를 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10절을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자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겉옷을 펴서 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마음속에 불타고 있고 행동을 유발시켰던 그 많은 헌신과 찬양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준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그들은 헌신하고 찬송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 체험 그 중간에 그 은혜 체험이 정말 신령한 은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 속에는 그 체험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주목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어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헌신하는 마음이나 찬양하는 열정이나 겉으로 드러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신앙의 행동으로 비춰볼 때 그들은 전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진정한 은혜 체험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신령한 체험은 반드시 은혜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그 신령한 은혜 체험이 은혜로운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이전에 없던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고 이전에 식어졌던 열심을 회복하게 하고 이전에 형식적으로 불렀던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찬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고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들이 모두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과 동떨어진 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그 본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물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 물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체험한 신령한 우리의 체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더 풍부하게 알려주었는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신앙의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체험은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은혜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참된 원동력은 체험에서 오죠. 그런데 그 체험의 중심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감격이 있으면서도 언제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욕망과 목마름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모함.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풍성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 체험과 광신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안에서 계시된 놀라운 은혜들을 풍부하게 맛보았던 사도는 말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불붙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알고 싶은 더 뜨거운 확신과 사모함에 마음이 불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뜩 먹고 나면 배부릅니다. 잔뜩 먹고 나면 배부릅니다. 더 이상 먹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대풍성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은혜 체험을 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찬양의 겉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움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던 찬양의 열망과 헌신의 열망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어진 바 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신령한 동기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관심도 없던 사람을 교회 중책을 맡기면은 몇 달 동안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될 때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도 물론이고 교회도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는 우리에게 열심을 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벳사다 광야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임금되어 달라고 요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임금되어 달라고 요청하던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다가 잠시 후에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다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또 그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러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그러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다 또 닭소리 울리니까는 대성 통곡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본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확증을 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적적인 경험을 하거나 이적적인 사건들을 체험한 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은사, 영적인 어떤 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한 체험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뜨거운 열심이나 찬양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체험 중심 속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많은 혼돈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 어리던 시절이었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경험하면서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 굳건해지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바뀌거나 변경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강화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 이 신앙의 세계 속에는 이런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가득 차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커다란 동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고 그리고 은혜 체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섬김과 그리고 열렬한 찬양들이 겉모양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것과 같지만은 그러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모든 은혜의 체험 한가운데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이 오늘날처럼 힘없이 이해되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년 지나면서 우리는 1년 전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풍부한 정서와 그리고 풍부한 앎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암,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그 헌신은 뜨거워요. 그리고 열성적이에요. 그러나 뜨겁고 열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뜨거워져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열렬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열렬한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뜨거운 모양을 갖추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게 되면 이제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뜨거움과 그 열렬함과 그 사모함 한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말이에요.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는 일이 없이는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자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민족을 위한 정치적인 해방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역사하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말하자면 로마의 군대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선지자들이 역사에 가서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역사에서 그게 사람 눈을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해가지고 한 번에 말하자면 군대들을 싸울 수 없는 그런 군인들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불렀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구약의 역사를 바꾸었던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대했던 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부응하면서 역사했더라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 오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팔면서 깔면서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오면서 주님을 찬송하다가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자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참된 인격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의 편견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하고 참된 말하자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트려지지 않는 것에는 진정한 영성이 없어요. 참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각성이 없는 것에는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뜨거움과 넘쳐나는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진정으로 깨트려진 사람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냉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뜨거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이란 무엇인가? 사상은 그것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의 생각이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사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생사를 건 신조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이 기독교 신앙은 사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것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으며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은혜로운 정서가 우리에게 촉발될 때 그 정서가 우리 속에 뜨겁게 타올라 우리의 인격과 결합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아는 지식, 가슴에 불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더욱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체험을 가져다 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는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는 온 몸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통적인 교리를 신방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뜨거움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위필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자유주의자가 되든 갈빈주의자가 되든 안비니안주의자가 되든 오늘은 보수주의자가 되고 내일은 한민주의자가 되든 사단은 아무 관심도 안 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세상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없는 타오르는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오르는 모든 것은 반드시 체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의 생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이 없고 뛰어난 학식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견전한 성경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머리가 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을 배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지성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지성 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은혜로운 정서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정서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대로 살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살고야 말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고야 말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고야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체험만을 강조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식을 지원주의로 삼으면서 아무런 체험도 없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로운 정서가 속에서 한없이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뜨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헌신과 넘치는 찬송이 아무리 겉모양으로 드러나도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뜨거움, 이것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오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부흥이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차갑게 인식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자극받고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이 조국의 교회에 두 가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지는 충만한 체험들을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에 대한 진실한 체험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체험과 사모함들을 주께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특별히 붙들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받은 바 그 거룩한 소망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